불어와 삼일씩 추억이 내려간자 바람이 불면 너가 떠올라나 내 몸도 맘도 변했는데 내 꿈도 삶도 변했는데 난 언제나 편하지 않기를 속으로 원했던 철부지거리네 잠들어있고 달콤한 꿈에서 허우적거리네 눈을 뜨면 늘 외로워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시리네 별, 바람, 태양, 하늘 널 사랑해 내 맘 가득 바람이 불면 가슴 안에 너가 불어온다 꽃, 나무, 달, 바다 꼭 잡고 날 따라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행복이 부르는 곳으로 바람이 불면 너가 떠올라서 깼던 소중한 기억이 내 맘에 가득히 미소를 사뿐히 지려밟고 바람이 불면 너가 떠올라서 우리가 나누지 못한 아쉬운 기억이 내 맘에 가득히 눈물로 차리잖아 스치듯 불어온 바람 속에서 너를 떠올리며 추억 속에 잠기네 널 위한 노래를 부르네 내 곁을 떠나가지는 말아줘 텅 빈 가슴 속에 메아리처럼 허리를 감싸고 불어온 바람은 어떤 향기 너에게 돌맘을 설치고 지나간 공기는 어떤 느낌 너와 나의 마지막 추억이 떠올라 줄 줄 몰라 대지를 사뿐히 치려밟고 바람을 가르며 나아가는 이 느낌을 놓을 수 없었니 난 아직 말없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가 버린 널 완전히 놓을 수 없어 바람이 너무나 싫어 가슴이 너무나 싫어 너가 떠올랐어 별, 바람, 태양, 하늘 널 사랑해 내 맘 가득 바람이 불면 가슴 안에 너가 불어온다 꽃, 나무, 달, 바다 꼭 잡고 날 따라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행복이 부르는 곳으로 바람이 불면 너가 떠올라서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이 내 맘에 가득히 미소를 사뿐히 지려밟고 바람이 불면 너가 떠올라서 우리가 나누지 못한 아쉬운 기억이 내 맘에 가득히 눈물로 차리 잡아 스치듯 불어온 바람 속에서 너를 떠올리며 추억 속에 잠기네 널 위한 노래를 부르네 내 곁을 떠나가 속에 메아리처럼 너를 불러 그대여 맘 도는 내 안에 바람 속에서 너를 떠올리며 추억 속에 잠기네 널 위한 노래를 부르네 영원히 내 맘 속에서 남아줘 텅 빈 가슴 속에 사뿐히 지려밟고 바람이 불면 너가 떠올라서 우리가 나누지 못한 아쉬운 기억